제10차 이젭스크 국제겨의축전이 러시아의 우드무르트야 공화국 이젭스크시에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축전에는 저선과 러시아, 중국, 몽골, 우크라이나,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에스파냐를 비롯한 14개 나라의 이름 있는 교회 배우들이 참가했습니다. 저선 배우들이 출연한 재력교회 다각촌의 비행에 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축전에 참가했던 조선 교회 배우들이 14일 귀국했습니다.